남조선신문 한겨레에 의하면 3일 일본의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에 있는 한 극장에서 간토 대지진 당시 일제가 감행한 조선인 학살 만행을 보여주는 연극 공연이 진행되었습니다. 이 연극의 대본을 쓰고 연출한 일본인은 새 세대들이 간토 대지진 당시 일제가 감행한 조선인 학살 만행의 진상을 똑똑히 알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일기와 역사 기록을 참고하여 연극을 창작했다고 합니다.